관모 경주 금관총 출토 신라 5세기 관모는 고깔 형태의 관으로 머리에 쓰고 끈을 턱에 묶어서 고정했다. 관모의 앞쪽에는 새나 나비날개 모양의 관꾸미개를 꽂아서 장식했다. 이 관모는 금관총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맛색인 무늬가 장식된 금판을 여러 장을 결합해서 만들었다. 앞쪽은 관꾸미개를 꽂을 수 있도록 고안돼 있고 아래쪽 테두리 부분은 머리에 맞도록 완만한 타원형 곡선으로 들려있다. 관모의 윗부분에 하트 모양으로 뚫린 무늬가 특징적이다. 이 무늬는 주로 6세기 때 백제의 금속 공예품에서 크게 유행한 것이며 신라에서는 천마총에서 나온 은제 허리꾸미개의 드리개에서 보인다.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모와 쌍벽을 이루는 신라의 대표적인 금관모다.